제6차 전국 술 기초식품 전시회, 전국 어린이 식료품 전시회, 제6차 도종합식료공장 제품 전시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의 식료일용공업성 인민소비품 전시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들에는 중앙과 지방의 식료품 생산단위들에서 내놓은 수천 점의 어린이 식료품, 술과 간장, 된장, 기름 등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업의 본보기 공장들에 대한 참관과 과학기술 강습이 있었습니다. 25일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단위들의 해당한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